눈 감으면 그대 모습 떠올라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해. 돌아서는 뒷모습 왜 그리 안쓰러운지. 내가 곁에 있는데 단 한 번만 나를 바라봐요. 아파하는 그대의 마음을 감싸줄게. 내 가슴은 온통 그대로가 득해. 점점 커져만 가는 이 맘 어떻게 하죠. 아파하지 말아요. 잠시 뒤를 돌아봐요. 내가 여기 있는데 단 한 번만 되어 그대로 깰 수